검은 화면서 credit 차 happy ending 큰 환한 소리 멋진 미래 꿈꿨지 미망 나가고 현실한 대본도 없고 것도 없고 감독도 없더라 Oh my god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뭐 하는 내 맘 같지 않더라 사랑을 해보려 해도 꿈을 전꾸 보려 해도 현실은 영화처럼 쉽지가 않더라 Monday, Tuesday 영화같이 필요 없지